애곡의 마음 손일에 담아 통일조국의 밝은 미래를 그려보는 음악감상 시간입니다. 이 시간 초순서로 노래 그리움은 끝이 없네를 감상하시겠습니다. 차호근 작사, 김운일 작곡인 노래는 주체 100일 2012년에 창작된 작품입니다. 가요는 우리 인민들의 심장 속 깊이에 간직되어 있는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에 대한 그리움의 사상감정을 진실하게 반영한 노래입니다. 오보이 장군님에 대한 사무치는 그리움에 조조들게 하는 노래는 가사에서 장군님을 마음속 제일 가까이에 모시고 살며 영혼의 충종을 다해갈 천만 군민의 숭고한 사상종신 세계를 평범하고 소박한 생활적 감정 속에 깊이 있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노래의 가사에서는 또 오실까 또 배울까라는 소박하고 꾸밈없는 물음 속에 오보이 장군님 모실 날을 손꼽아 기다리던 우리 인민의 순결한 충신세계를 진실하게 담고 있으며 아 끝이 없네의 졸졸한 추종토로로 매조를 맺어줌으로써 날이 갈수록 도에만 가는 오보이 장군님에 대한 그리움의 세계를 더욱 짙게 하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가사에서는 영원한 그리움에 불타는 우리 심장과 장군님 촌마년 모시고 충종을 바칠 맹세 오보이 유훈지교 당중앙 밭돌리라의 시적 표현을 통하여 오보이 장군님을 손군 태양으로 영원히 높이 받들어 모시고 경야는 김정은 동지의 용도 밑에 주체혁명 위협을 충직하게 받들어 가려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초속같은 신념과 의지를 깊이 있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도대조의 밝은 양상으로 일관된 노래의 선율은 오보이 장군님에 대한 그리움으로 사람들의 눈곱을 뜨겁게 족시게 하여주는 가사의 졸졸한 시적 억양과 감정을 정서적으로 도해주고 있습니다. 노래의 선율 진행은 부드럽고 평이하면서도 졸졸한 감정으로 끊임없이 승화시키면서 오보이 장군님을 자기들의 공장과 일터, 가정에 모실 그날을 손꼽아 기다려온 우리 인민들의 고귀한 사상중심 세계를 목놓아 토쳐주고 있습니다. 노래의 선율은 이처럼 사람들의 걷잡을 수 없는 눈물과 기억정을 불러일으키게 하는 감명 깊은 선율 형상으로 가사의 주제 사상적 내용을 더욱 풍부히 하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순서로 노래 비날론 삼천리를 감상하시겠습니다. 윤도근 작사, 안정호 작곡인 가요는 조체 99, 2010년에 창작 발표되었습니다. 비날론, 이 한마디에 얼마나 많은 것, 얼마나 뜨거운 것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까? 인민을 하늘처럼 여기시고 우리 인민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게 내세워주시려는 수령님의 평생 염원이 깃들어 있고 우리 수령님의 높은 뜻을 한치의 드팀도 없이 하나하나 꽃피워주시기 위해 언 한 해를 강행군 길에서 맞고 보내신 어버이 우리 장군님의 불멸의 로고가 역력히 오려있는 비날론. 장군님의 그 의지, 그 혼신 속에 주체섬유 비날론이 쏟아지던 그날, 그처럼 기뻐하시던 우리 장군님의 환하신 모습, 우리 어찌 세월이 흐른다고 잊을 수 있단 말입니까? 가요는 어느 나라 대경사를 안아오신 우리 장군님에 대한 우리 인민들의 담없는 흠모와 그 이의 탁월한 손길 아래 펼쳐진 비날론 경사에서 감격에 목매이는 우리 인민들의 긍지와 자부심을 깊이 있게 형상하고 있습니다. 노래는 8분의 6박자에 도대조의 건드러진 손율을 타고 올리면서 가사의 내용을 더욱 졸졸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세분화된 리듬과 비교적 긴 리듬을 적절히 배합하면서도 첫 악구와 둘째 악구에서 반복적 요소가 많은 것으로 와여 끊임없이 쏟아져 내리는 비날론 생산의 전경을 방불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둘째 악단에서는 손율적으로 길게 뻗으면서 이 땅 위에 비날론 삼천리를 펼쳐주신 어버이 장군님에 대한 고마움의 감정을 한껏 토쳐주고 있습니다. 셋째 악단에서는 장군님 사랑에 비날론 생산 총상화로서 보답해갈 우리 인민의 드팀없는 신념과 의지를 확언해주고 있습니다. 가요는 우리 인민들의 사회주의 강국건설 투쟁을 힘있게 거머 추동하는 데 적극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마지막 순서로 노래 아 그리워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문제철 작사, 거수용 작곡인 이 노래는 조체 99, 2016년에 창작되었습니다. 가연은 조국의 본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해 언제나 마음쏘시며 불철주야의 현지지도 강행운길을 이어가신 위대한 김정일 장군님의 무한한 혼신과 로고를 생각하며 한없는 그리움의 마음으로 가슴 불태우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뜨겁고도 열렬한 흠모의 감정을 잘 반영한 명곡 중의 하나입니다. 노래의 가사는 조국과 인민에 대한 사랑을 나누시고 낮과 밤이 따라 없이 끊임없는 사색과 초강도 강행군 길을 이어가시며 내 조국의 부강 본영과 인민의 행복을 창조해 가신 위대한 장군님의 로고와 그 일을 끝없이 후모하고 따르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그리움의 세계를 생활적인 시호들로 잘 형상하고 있습니다. 시내림 대조의 4분의 4박자로 소술되는 노래의 선율은 이 부분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종일관 경건하면서도 졸졸한 정서로 흐르는 선율은 처음부터 종박자와 약기박자의 유기적인 결합과 부단한 교체로 종소적 악량을 이룩하고 있으며 다양한 서리표들에 의한 리듬적 변화로 종소적 굴곡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노래는 인민에게 만복을 안겨주시려 한평생 마음쓰시며 현지지도의 길을 걷고 걸으신 오보이 장군님의 로고를 잊지 못하며 끝없는 그리움의 가슴 적시는 천만 군민의 충정의 세계를 감동 깊게 반영한 것으로 하여 오늘도 우리 인민들 속에 널리 불리워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음악감상 시간을 마칩니다.